forever young. Yeah, 영원이란 말에 모래송 작별은 마치 자랑꽃 저같이 그리움과 같이 마주하는 아침 서로가 이 언급을 지나 거기 서면서 다시 말해 짙다는 걸 미뤄하던 누구의 말 다루고자 한 뼘짜리 추억을 잊는 게 참 쉽지